정신은 나는 없고 차라리 받자고 하지만 걸어차기 찾아올 이별이라는 걸 난 알아. 이제 널 안아주지 못하는 내가 돼버린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. 날 대신할 새로운 사랑이 너의 지금 그 사람이었니. 한 가지 선택밖에 난 알 수 없는 거잖아. 왜 내게 보여줬어, 왜 내게 말을 했어. 잔인한 이별의 이유조차 나 했어. 각인 받아야만 했어. 그래 됐어, 내가 널 떠났어야 했어. 지금의 그와 또 예전에 나와 함께했던 일들을 되풀이하겠죠. 하지만 그대는 안아요. 한결같지 못한 그대는 기억나요. 너를 잃은 슬픔보다 더 슬픈 건 네가 돌아와도 변하지 않는 건 첫장은 다시 없을 우리의 막장. 첫장은 다시 없을 우리의 막장. 그래 내가 떠날게. 아니 벌써 난 잊었어. 차라리 말을 해줘. 조금 더 잔인하게 차라리 행복해줘. 내가 더 찾지 않게. 나를 떠나가.